It's like a Polaroid love 사랑 촌스러운 그 감정 근데 내 가슴이 뛰어 When I 이래 나 왜 사랑에 목매는 거지 어차피 뻔한 감정이잖아 분명 다 안다 믿었지 알고도 빠진 함정인가 봐 나도 모르게 When you call my name 가슴 아프게 내 심장이 쿵쿵 It's like a Polaroid love 사랑 촌스러운 그 감정 근데 내 가슴이 뛰어 When I 심장이 쿵쿵 It's like a